영광스러운 저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돌 경축위원회가 8일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위원회에는 허정만 청년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들, 국장들, 간도지방청년본부위원장들,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꾼들, 동포상공인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정계, 경제계, 언론계, 사회계, 문화계 인사들, 일본 주재 여러 나라 대사관 성원들, 국제기구 대표들, 특파기자들이 연회에 초대되었습니다.